무언가 그리워한 느낌 의식과 꿈의 경계를 헤맨 것 같아 자욱한 난개 속에 너무도 달콤하게 방향도 모르는 채 끝없이 거니는 꿈 Falling, calling, chasing 꿈인 걸 알면서도 깨어날 수 없는 이 꿈처럼 나 어둠 속에 길 잃은 밤처럼 홀린 듯이 헤맸어 끝없이 널 No, I can't stop it 난 자꾸 짙은 어둠 속에 더 깊이 널 닮은 눈이 난 계속 더 깊이 사라지는 떠오르지 않게 널 No, I can't stop it 스친 손틈 사이에 살며시 간지럽혀 나를 놀리고 달래듯 품에 안겨 감싸는 공기가 캬 자꾸 더 원하게 돼 너라는 포근한 꿈 Falling, calling, chasing 잡을 수 없다 해도 No, I can't stop